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은 사실 사도행전 8장 1절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미에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스데반이 죽는 배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8장 1절에 보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는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역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때에는 먼 발치에 서서 옷을 막고 있었지만 9장 1절에 등장하여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흩어진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선봉에 선다고 하는 것이 이 9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였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고 하는 이 표현을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박해하는 것과 그리고 살해하는 것에 입김을 넣기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등등했다고 하는 표현을 breathe, inspire.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도록 하는 inspiring을 유대인들 가운데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movement를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자.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자. 여러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인스파이어링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무브먼트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사람들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그냥 살아있는 사람으로 볼 때 600만 명을 죽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전쟁에 나가서 사람 총 쏴서 죽이는 게요 그렇게 쉽지 않대요. 사람이 사람 죽이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어떤 정책을 썼냐면 아우슈비츠에서 그 많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갇혀있는 곳에서 화장실을 하나나 두 개 정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명이 있는 곳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서초중학교라고 하는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일기인데 거기서 그 상문고등학교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 상문고등학교는 실내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실외에 화장실이 딱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하나씩 있었습니다. 때르릉 종이 치면요 학생들이 쫙 나와서 줄 씁니다. 아, 여자 화장실 없어요. 남자 화장실만 있었죠. 남자 학교니까요. 쫙 가서 줄 씁니다. 그리고 다시 때르릉 줄 쓰면요 중간에 못 누운 사람 그냥 들어가야 돼요. 상상해 보세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그 큰 수용소에 화장실이 하나나 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배설물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방에 곳곳에 배설물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옷에 배설물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독일인들을 교육하는 걸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유대인은 사람이 아니다. 봐라, 짐승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없게 만드는 것이 히틀러가 인스파이링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해할 것을 인스파이링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사람이죠. 정말 무서운 사람은 자기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고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치밀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치밀하게 선봉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핍박을 받으면 약해질 것 같지만 강해집니다. 근데 교회는 여전히 번성해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만 때려잡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레바논에 있는 그 아베드라고 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인가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도했기 때문에 풀려났겠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그럼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병이 났겠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됐겠죠?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아베드 형제가 풀려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더 믿음이 강건해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밟으면 밟을수록 강건해지는 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것에 씨를 말리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했는가? 왜 이렇게 쥐잡듯이 뒤질 만큼 이렇게 자기의 어떤 시간과 정력과 자기의 삶을 걷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헌신하게 됐는가?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울의 모든 행동은 당시의 성경인 구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하고 있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본 결과 이렇게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을 읽었을 것이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다는 경우는 죽을 죄를 범한 경우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얘기 중에 하만이 자기 집에 장대를 이렇게 높은 장대를 걸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가끔 영화 보시면 이렇게 나무 같은 데 사람 목 베어갖고 걸어놓잖아요. 아주 참혹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이렇게 공개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나쁜 죄인지. 그러니까 나무에 달리는 것은 일단 죽을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과 자기가 동격이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무례한 경우가 어디 있는가? 죽어 마땅하다. 두 번째는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걸어놓지 말고 빨리 장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걸려있는 것은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있으면 그 땅이 저주받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해 볼 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말씀에 근거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공부를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을 꿰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해하는 구약 속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무 위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빌립의 이야기 중에서는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린 양이 사제에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고 있었던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당시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빌립이 그 말씀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예수님을 이해한 이후에 구약을 읽은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구약을 읽은 사람은 하늘과 땅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레바논에 가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개인으로서. 그동안 이슬람, 무슬림에 대해서 저는 대강 뭐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간다는 것은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레바논 그러면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호야 이렇게 불렀던 이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왕자님이 계십니다. 제가 포틀랜드에 오니까요. 밴쿠버에서 포틀랜드가 유명해졌습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 포틀랜드 그러면 왠지 가보고 싶은 데가 된 거예요. LA 가는 길에 들리겠대요. 올라가는 길에 들리겠대요. 왜 그렇죠? 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보면 관심이 생깁니다. 단기 선교의 하나의 큰 유익 중에 하나는 그 땅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슬림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냥 찾아보았습니다. 무슬림들이 왜 예수를 믿기 힘든가? 그냥 뭐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슬림이라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구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두 분, 세 분이라는 것이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세 분의 하나님이 유니티를 이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종교관 속에서는, 그들의 성경관 속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다윗이나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존경하지 않으면 차라리 믿을 수 있겠는데 그들은 성인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라고 믿어요.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산상보훈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을 뿐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성경이 이미 다시 말해서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받은 코란만 원본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그들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주요 구원자여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유니티를 이루신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는 다 스토리가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어떤 종교든, 불교든 뭐 예를 들면 다른 종교는요, 말씀의 논리를 갖고 어느 정도 설득이 됐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가 그래요. 불교 같은 경우가, 불교에서 예수 믿기가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도를 추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이슬람은 논리와 말로 설득이 되지 않는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두 시간, 열흘, 한 달, 1년을 가르쳐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질문만 생깁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예수 믿는 경우에 99%는 꿈이나 환상으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을 스스로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하고 찾아온 경우라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도저히 그의 성경관 속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진리의 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은 참된 진리 가운데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저 십자가가 열쇠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 없었어도 어떻게 받아들일 만한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짓궂지 않으세요? 십자가는 당시에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틀이었거든요. 전쟁에서 졌던 장수를 달았던 페니키아인들이 고안했던 형틀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세계 속에 널리 알려졌던 형틀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다 퍼뜨렸어요. 아니, 거기 달린 그 전쟁에서 죽은 장수 같은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테네에서 사울이, 바울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 이상한 소리 한다.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헬라어 성경에는 스칸달론, 영어 성경에는 스캔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저히 그것만 없었으면 믿을만 한데,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목회자가 어떤 성적인 스캔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그 스캔들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치 그 스캔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적을 행한 것도 알겠고 그 사람이 좋은 얘기한 것도 알겠는데 저 십자가만 없었으면 내가 믿을 만한데 저 하필이면 십자가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캔들이 있는 사람, 그 예수님을 사울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만날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울은 당연히 구약에 근거하여 자신의 삶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베드로가 만나서 설득하면 될까요? 제 생각에 이 사람은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빛이 그를 둘러, 이렇게 성경에 보면 빛이 그를 둘렀습니다. 빛이 그를 포위했습니다. 한 군데도 빠져나갈 수 없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메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그가 갇혔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딱 갇힌 거예요. 스톡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항상 이름을 부르고 있는 컨텍스트는 인격적인 대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자녀를 고쳐달라고 할 때 어찌 자녀들의 상에 있는 떡을 떼어 개들에게 주겠느냐? 라고 모욕하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나라에 뭐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뭐 이름 불렀습니까? 야, 우리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야! 전 부산에 살았거든요. 부산에 좀 살았는데 거의 이름 못 들었습니다. 어이! 어이! 또 때로는 자녀 이름 부르잖아요. 아내 이름 안 부르고 뭐, 상훈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름을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좀 쑥스러운가 보죠. 근데 연애할 때는 이름 부르잖아요. 연애할 때 어이! 이렇게 부르시면 깨집니다. 그건. 그런 분 계세요? 연애할 때 그 남자친구가 어이! 이렇게 만나면 어이! 연애할 때 이름 부르죠? 무무씨, 누구누구씨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건 인격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존중한다는 의미죠.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두 번 부르셨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인격적으로 대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시잖아요. 이름을 부르시는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여기서는 부활하신 예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뭐 사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핍박받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 회초리에 맞으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이 당하는 건데 예수님 뭐라고 계시냐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의 핍박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핍박이 별거 있습니까? 육체적인 이 토르치보다 육체를 때리는 것보다요. 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치욕적인 방법이죠. 사람들이 맞아서 자살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많이 맞아갖고 그건 타살이죠. 대부분 요즘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살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 자살합니다. 너무 막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욕당하셨습니다. 물론 못 박히고 찢기고 하는 육체적인 가학도 있지만 예수님의 가장 괴로움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조롱과 모욕을 입다물고 참으셨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론 들이받칠 때 아프죠. 여러분한테 누가 모욕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희 교회에서 만약에 누가 모욕을 줬습니다.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매번 올 때마다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게 핍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핍박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지금 핍박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욕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가, 저주받은 예수가 핍박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모든 성경관과 세계관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우는 논리나 지식, 그것 위에 죽은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주님을 보지는 못하고 음성은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가고 있었던 사람도 음성들은 다 들었어요.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모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객관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현현하셨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자기의 모든 지식과 성경의 지식과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증오했던 모든 지식들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으로 진입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선입견과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이렇게 부여잡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건강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논리도 좋고. 뭐 보통 예수 믿기 전에 다 갖고 있는 논리가 있잖아요.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근데 그것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허물어질 때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아까 예배 전에 여기 앉았는데요. 이제 저희 처음으로 가족이 화해배 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예?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셋째가 옆에 딱 앉았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걸 오래간만에 보다가. 저 뒤에 뭐가 있을까? 저 뒤에 뭐가 있을까?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중에 가보자. 그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이렇게 목욕탕이 있어.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거야. 근데 대뜸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왜 baptism은 wet 해야 돼? wet? 젖어야 돼? 그런 뜻이에요. 왜 젖어야 되는 거야?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뭐 갑자기 탁 튄 거죠. 제가 갑자기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네이처가 있잖아. 우리 네이처가 죽어야 되는 거야.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했어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요. 물론 그게 맞는 말이지만 얘가 이해하겠나 그러고 딱 그랬더니요, 우리 아들이 명언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있구나. 그리고 딱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 십자가 밑에 있구나. 그리고 딱 갔어요. 그때는 그냥 멍하다가 아까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게 확 와닿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침례탕이 십자가 밑에 있구나. 우리 딸이 비웃네요, 지금. 셋째를. 뭐, 걔가 뭐 그런 진리를 깨닫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무심결에 진리를 뱉은 거죠. 왜 침례탕 위에 십자가가 있나?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저 십자가가 키인 거예요. 침례를 일회적인 사건으로 보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의 세례, 그 다음에 날마다 죽는 침례가 필요합니다. 자존심이 날마다 무너져야 합니다. 사도바울한테 그게 확 다가왔던 거예요. 사도바울한테 그 십자가라는 것이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빡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안요한 목사님 생각이라요. 눈은 떴으나 멀쩡하세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보고 굉장히 넓게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처단해야 되는지 아주 치밀한 음모를 꾸몄던 그 대단한 사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귀는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재밌잖아요. 눈은 감기고 귀는 열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장면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갓난아이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들은 첫 번째 열리는 감각이 청각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눈도 감겨 있고 입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코로 숨을 쉬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 들리는 게 이 귀예요, 귀. 귀가 제일 먼저 발달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몇 개월 동안 안 보입니다. 근데 뭐 엄마들은 가끔 거짓말해요. 뭐 자기를 보고 빵꾸 웃었대요. 태어난 아이가, 그건 거짓말입니다. 검사해봐야 돼요. 눈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눈은 몇 개월이 지나야 회복이 됩니다. 귀는 들리는 거예요. 사도 사울이 갓난아이가 됩니다. 십자가를 만났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사울이 갓난아기가 돼요. 갓난아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자기가 사람들을 몰고 다녔는데 이제는 누구 손에 이끌려 다녀야 됩니다. 안요한 목사님 보시면요, 후천성 맹인이기 때문에 전혀 분간이 안 되신대요. 그래서 사모님의 팔을 딱 붙잡고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항상 그렇게 다니세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도를 받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났을 때,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에 참된 진리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지식의 체제가 무너지고 그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레바논 가서 뭘 보셨어요? 아, 참 아름다운데 복잡해요. 제가 이랬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선교사들이 거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요, 선교사의 첫 해입니다. 김성원 형제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대망의 꿈을 갖고 5년 동안 준비해서 간 사람이 딱 맞닥뜨리는 것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가 거듭남의 첫 자리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고는, 안고 가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왼쪽으로 타나고 오른쪽으로 타나고 33가에서 두 번째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으로 들어가라. 첫 번째 인도하심입니다.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거기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처럼 이제는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저 열쇠를 갖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들을 여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체계와 세계관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무너지는 순간에, 저 진내탕 속에 다 젖어서 버려지는 순간에, 저 십자가가 하늘 높이 들려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